얼마 전 남조선 괴뢰군부 배당이 미국, 일본 군부당국과 북미사일 발사 관련 정보 공유와 정책 공조를 위한 화상회의라는 것을 돌려놓았습니다. 모의판에서 괴뢰 배당은 북의 미사일 위협이니 뭐니하며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위 체계와 삼각군사동맹 조작을 다그치려는 위험한 흉계를 드러냈습니다. 한편 침략적인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투쟁이 남조선에서 전 지역적 규모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18일 서울에서는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을 비롯한 90개 단체가 망라된 사드 배치 저지 전국 행동이 결성됐습니다.